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,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7월 31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들을 가지고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결정한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.